예수님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 이르렀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6시가 이르매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태양이 정남쪽에 위치하는 낮 12시입니다. 빛이 가장 많이 가장 넓게 비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어디에서 몰려온 것일까요? 몇몇 사람들은 일식현상이나 태양이 구름에 가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3시간 동안이나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임한 이 어둠과 유사한 성경의 사건이 이집트에 임한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흑암,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어두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종말의 때, 심판의 때는 더 이상 세상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 어둠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을 재앙과 심판의 상징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둠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 육신이 죽어 종말을 맞이하듯이 보이는 이 세상도 곧 심판과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치는 이 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된 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간이라고 한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따로 존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일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버리신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명칭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명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의 첫 마디도 아버지여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대표로서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한 심판으로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받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육신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대못으로 찢겨진 두 손과 두 발로부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깊숙이 박힌 가시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옆구리를 찌른 창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온갖 비방과 조롱과 욕설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금 홀로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갈라 찢어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고통은 우리 인간이 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일체의 신성 그 한가운데서 한 신성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입니다. 아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찢어져 분리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통 때문에 주님께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죄인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영적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하늘에서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들과 아버지가 끊어진 이 고통은 전부 아들만의 고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그분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조금이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어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불 위에 올려둡니다. 모든 뼈와 살과 기름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실제로 바쳤다면 아브라함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면 아브라함은 그 후에 아들을 바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바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2000년 후 골고다라는 해골의 언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예수님을 직접 손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얹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죄인을 위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사건이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었던 태초로부터 늘 함께 하셨던 두 분이 처절하게 끊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무엇이 이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았습니까?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울부짖게 만들었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들과 아버지를 찢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들로 아버지에게 참혹한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치르신 대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를 안다면 그분의 희생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결단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한 내 자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살아갈 삶의 이유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삶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위해 남은 생애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으로서 우리 죄를 통해서 받아야 될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홀로 그 모든 고통을 지셨습니다. 죄인으로서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그 고통을 느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고통 가운데 아파하셨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고통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그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당신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